사랑은 있어 난 밤마다 꿈을 꾸네 오늘 밤에도 초원에 누워 별을 보며 생각하네 집시 집시 집시 집시 여인 끝이 없는 밤낮을 하루 밤에는 별 따라 낮에는 따라 외로운 집시 여인 때론 고독에 묻혀 있다네 하염 사랑을 생각하네 내 마음에도 사랑은 있어 난 밤마다 꿈을 꾸네 오늘 밤에도 초원에 누워 별을 보며 생각하네 집시 집시 집시 집시 여인 낮에는 꽃 따라 외로운 집시 여인 집시 집시 집시 집시 여인 끝이 없는 밤낮을 하는 밤에는 별 따라 낮에는 꽃 따라 외로운 집시 여인 집시 여인 외로운 집시 여인